만약 만약 날 받아줄 수 있다면 난 아이처럼 뛰겠지. 너만 보면 너만 알고 널 향해서 널 위해서 만약 날 받아줄 수 없다면 만약 날 지워야만 한다면 그래줄게 그래볼게 그렇게 못본 척 할게 근데 말야 내 가슴이 말야 내 말을 안 들어 그럴 수 없다고 지켜주고 싶다면 말해보라고 내 가슴을 아무리 말려도 그게 안 돼 작은 사랑이